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찬바람과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날이 오면서 시즌3로 여러분들 다시 찾게 된 마리스 라디오라고 합니다. 5월의 마을축제와 함께 여러분들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마을축제 즐겁게 즐기시고 계시는가요? 네, 올해 들어서 유명한 키워드인 소확행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소확행. 와, 소확행 많이 들어보셨나요? 전 처음 들어봤는데 많이 들어보셨나봐요. 네, 일상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이제 소확행이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네, 저희 주말에 이제 공원에서 느끼는 잠깐의 휴식, 또 이렇게 맛있는 먹거리들 먹으면서 느끼는 그런 행복들, 또 신나는 저쪽에서 진행되고 있는 게임들, 그런 것들 하는 즐거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의 소확행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저희가 원래 일요일 저녁 6시부터 시작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제3회 너와 나 우리 마을 페스티벌이 아주 신나게 마을 축제로 열린다는 소식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난 12시 몇 분부터 대충부터, 네, 대충부터 여러분들을 지금부터 찾아뵙게 된 마이 리틀 스테이지 마리스 라디오. 예, 우리 동네 소식 그리고 아이들과 부모님의 관심사를 서로 나누고요. 하나 되는 동네가 되길 바라며 라디오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아, 네, 저희 소개가 늦었네요. 이번에 마리스 라디오 시즌3의 진행을 맡게 된 언어의 마스터 MC 소 항상 겸손한 MC 스미마셍, 네, 인간 주크박스 MC 곰진환이고요. 네, 여러가지 많이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조그마한 웃음과 우리 동네의 좋은 소식을, yeah, 전할 수 있도록 즐거운 동네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저기요, 그, 예? 제가 아까 가수로 서진욱 씨라고 소개했는데 왜 이름이 지금 바뀌었죠? 아, 저 지금은, 네, 이제 MC 스미마셍으로 활동. 아, MC 스미마셍 활동명이 스미마셍. 네. 스미마셍. 항상 겸손하면서 스미마셍. 아, 겸손하고 싶어서. 그렇죠, 그렇죠. 네. 스미마셍을 정한 이유는 겸손하고 싶어서. 네, 아, 좋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오프닝으로 소확행이라는 주제로 다뤘잖아요, 그렇죠? 네네.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다라는 주제로 이제, 그렇죠,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네. MC 스미마셍 씨에게는 작지만 확실한 행복은 어떤 것이 있나요? 저한테 작지만 확실한 행복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요일 날, 네, 오전에 좀 늦잠 잘 수 있는 거? 아, 늦잠 잘 수 있는 거? 자기 전에 어떤 알람을 항상 맞추고 자야 되는데 그런 알람의 어떤 굴레에서 벗어나서, 아, 네, 그냥 편하게 일요일 날 잠을 잘 수 있는, 네, 네, 일요일 날 우리 그런 게 행복이 아닐까? 우리 MC 곰진환 씨는, 네, 일요일 날 몇 시에 일어나죠? 아, 일요일 날 평균 한 5시 반 정도. 아, 그렇죠. 역시, 네, 새벽 5시 반. 역시 알람이, 네,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시간이네. 알람 15개 정도 맞추고. 아, 일어나죠. 좋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그 소소한 행복, 그, 네, MC 곰진환 씨에게는, 네, 어떤 게 있어요? 저에게 소소한 행복은 저처럼 이제 정말 무력한 사람이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고 또 이렇게 마이크 잡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또 소소한 행복이지 않을까 하면서 적당하게 준비한 이제 가식적인 멘트를 좀 해봤어요. 역시 대단해요. 이런 걸 준비할 줄 알아요. 저는 이런 말조차 못하겠는데 저런 저도, 얘기를. 저는 사실 소소한 행복은 옆에 계신 두 분과 함께 이런 거 약간 놀 때, 볼링 칠 때, 우리 또 여기, 네, 세 분 당구장. 우리 은행 사측 우리 세 분 당구장. 세 분 당구장. 아무튼 거기 갈 때 같이 놀 때 재밌는, 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튼, 네, 왜냐하면 우리 MC 스미마셍 씨하고, 네, 우리 MC 곰진환 씨가 장난 없습니다. 그렇죠. 약간 그 스톤 아이. 예, 네, 그렇죠. 약간 이제 주둥이로, 그렇죠, 이제 당구를 친다. 난리가, 네,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너무 너무 재밌죠. 네. 예. 네,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저희 마리스 라디오도 좀 특별한 날입니다. 오늘이 바로 2018년 시즌 3가 시작하는 날입니다. 네, 올해도 여러분들에게 즐거움과 기쁨과 선물 같은 공연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더욱 파이팅하며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네. MC 곰진환 씨, 오늘의 소개 한번 해주실까요? 코너 소개 좀. 네. 네, 오늘의 특별한 마리스 라디오 총 2부 순서로 되어 있는데요. 네, 1부는 마리스 뉴스. 자, 2부 너와 나의 사연 요리. 네, 이렇게 다양한 순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1부 순서는 우리 동네 소식을 전하는 마리스 뉴스입니다. 네, 좋은 일, 안 좋은 일, 기쁜 일, 슬픈 일, 놓치면 너무너무 아쉬운 알찬 정보까지 마리스 뉴스 안 들어주면 미워할 거야! 네, 그럼 쌩쌩하시네, 아직. 네. 역시 방금은 김경호 선배님을 이제 따라한 거죠. 우리 뮤지컬, 네, 네, 네, 서대문 데스타가 우리 따라한 거죠. 라젠카, 네, 세이버스. 아이, 스미마셍, 분명히 스미마셍. 이거에, 네, 집중하고 싶어가지고 라젠카 세이버스를 오프닝으로 부르고 싶다고 했었는데, 네, 그러니까요, 부르고 나서 집중을 못하고 계세요.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이 없잖아, 네, 있는데. 네, 네, 나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좋습니다. 아무튼 그럼 본격적으로 1부 순서 마리스 뉴스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네, 마을의 즐거운 소식을 전해드리는 마리스 뉴스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서대문구, 또 더 나아가서 서울, 또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소식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엄청난 소식을 곰진환 기자가 발바닥이 땀나도록 뛰어다니면서 준비했다고 하는데, 곰진환 기자 어떤 소식이 있죠? 네, 항상 엄청난 소식을 전해드리는 곰진환 기자입니다. 네, 오늘도 놓치면 아쉬운 엄청난 꿀팁 정보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요. 꿀팁. 네, 꿀팁. 자, 얼마 후면은 우리 학생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대망의 여름방학이 이제 오는데요. 네, 2018년 여름방학 색다르고 알차게 보낼 수 없을까 해서 준비한 우리 서대문구 중학생이라면 국제 교류 홈스테이로 중국에 중국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 네, 자, 5월 31일까지 서대문구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제 교류 홈스테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학생은 이제 7월 23일부터 26일까지 중국을 방문하고요. 이제 중국 학생은 8월 6일부터 8월 9일까지 방문을 우리나라로 하게 되는 그런 교류 프로그램인데요. 참가 비용은 이제 60만 원 내외라고 굉장히 이게 저렴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모집 인원 총 딱 10명이라고 하니까요. 네, 얼른 신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서대문구 중학생이라면 아주 꿀팁 정보인 것 같습니다. 정말 꿀팁. 단돈 60만원에 네, 중국 할 수 있는, 네. 친구도 만들 수 있고, 그렇죠? 중국도 가볼 수 있고, 그렇죠. 중국 친구를 내 집에서 재워볼 수도 있고. 그렇죠. 와,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국제적으로는 네, 그렇죠. 혹시 그 하신다면 중국과 일본 중에 어떤 네, 분과 홈스테이를 하고 싶으신지 스미마생씨께서 이 대답은 스미마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중국 학생과의 홈스테이 교류는 정말 신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스미마생 씨께서는 혹시 중국에 간다면 네. 혹시 뭐 먹고 싶은 거라든지 하고 싶은 거라든지 가보고 싶은 곳이라든지 가보고 싶은 곳. 저는 이제 중국의 이제 왕푸징 거리라고 인터넷에서 많이 봤는데 그 거리를 좀 많이 가보고 싶어요. 거짓말 같은데요? 조사해 왔어요? 아니 그 여러 가지 음식들 뭐 이렇게 뭐 진해꽃이라든지 약간 이런 특이한 음식들이 많더라고요. 진해꽃이. 네네네. 뭐 해마라든지 약간 이런 것들. 해마라든지. 네네네. 제4회 너 하나 마을 축제 때는 어떻게 한번 해마를 들고 와서 드시는 걸로? 아, 그 거리에 있는 거리의 음식을 한번. 갑자기? 네. 그래서 이름이 뭐라 그랬죠? 이 대답은 스미마생.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 그러면 다음 소식은 정말 항상 겸손한 기자인 MC 아, 네. 스미마생 씨가. 네. 엄청나게 열심히 마우스 클릭을 해가지고 그렇죠. 찾아낸 네네.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의 엄청난 마을 소식 어떤 거죠? 네, 네 항상 겸손한 기자 MC 스미마생입니다. 아, 이번에는 조만간 출산 계획이 있으신 분들께 아주 해피해피한 소식인데요. 해피해피. 네, 2018년 7월 1일부터 서울시의 모든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하네요. 10일에서 최대 15일까지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를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정부가 지원해주면서 본인 부담금은 50만원에서 80만원 정도로 와우. 줄어든 와우. 와우. 이런 놀라운 서프라이즈 한 마지막한 신청은 마지크? 네 이런 신청은 가장 중요하죠. 서대문 보건소에서 해주시면 됩니다. 네 건강한 아기들 많이 출산하시고 행복한 가정 만드시고 국가에도 이바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혹시 서대문 보건소 어디 있는지 아세요? 서대문 보건소 저기 뭐 서대문 구청 옆에 있는 아 정확합니다. 정확합니다. 버스 한번 타면 몇 정거장 가면 153번 110번 아 둘 다 가죠. 아, 좋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검진환 씨 예. 나중에 자녀 계획이 예. 몇 명까지? 아 자녀 계획이 갑자기 네. 네. 자녀께 저는 한 3명 정도가 딱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애국자. 이 정도면 애국자다. 네, 돈도 나오고. 서대스. 네. 역시 서대문구를 근데 서울을 벗어나면 네. 안 되니까 서대. 그렇죠. 그렇죠. 서대문구 네. 보건소를 잘 기억하면서 그렇죠, 사셔야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맞아요. 우리 네, 스미마생 씨는 그러면은 아기가 있나요 지금? 아, 저는 아기는 지금 없는데요. 저는 꼭 딸 나올 때까지 파이팅 해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네네. 그럼 아들을 4명 낳으면 5명째도 도전을 하겠다. 일단 뭐 아내와 이야기를 해봐야겠지만 파이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아내가 있으신가요? 스미마셍. 알겠습니다. 네. 마리스 뉴스에 오늘도 참 많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더욱더 도움이 되고 알찬 소식으로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리스 뉴스 앵커 MC 송 MC 스미마셍 네, MC 곰진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럭셔리 공연 방송 마리스 라디오. 우리 저희가 좀 럭셔리하죠. 네, 럭셔리하죠. 럭셔리한 네, 그렇죠.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갑자기 알아보는 갑자기? 우리, 네, 갑자기 알아보는 10대들의 언어 시간입니다. 네. 네, 10대들이 내는 소리 요런 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소리가요? 갑분띠. 갑분띠 네? 혹시 갑분띠.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볼까? 갑분띠. 갑분띠. 아. 야, 갑분띠. 알 것 같으니까 안 물어보고. 네, 네, 바로 나오셨어요. 혹시 저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중에 네. 갑분띠. 갑분띠를 갑분띠. 맞추시는 분이 네. 계시라면 저희가 맛있는 음료수를 하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들 중에. 갑분띠. 안기모띠 비슷한 안기모띠. 안기모띠. 갑분띠. 갑분띠. 역시 우리 동네 우리 어르신들께서 네.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네, 유사 언어로 약간 갑분싸라는 단어가 있지요. 갑분싸. 네. 갑분싸는 저도 모르는 것 같아요. 갑분싸를 갑분싸 모르세요? 아, 갑분싸. 요즘 친구들은 다 쓰는 말이에요. 맙소사. 모르잖아요. 그렇죠? 저 알아요. 알아서 얘기하면은 이제 그럼. 정답이니까. 그럼 아, 갑분싸를 쉬우니까? 얘기하면 갑분띠가 이게 정답을 맞추셔요? 아, 당연하죠. 비슷한... 너무 비슷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한번 우리 한번 한 명을 불러내서 한번 맞춰보도록 할까요? 네, 다시 한번 알고 계신 분 한번 네. 점검해볼까요? 자, 갑분띠를 본인이 알겠다 갑분띠. 하시는 분들 네. 힘차게 오른손을 거수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물이 네.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죠? 선물이 준비되어 있어요?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엄청난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갑분띠. 네, 갑분띠. 네, 너무 어려운 문제였어요, 처음부터. 네, 너무 어려운 거 제가 봤을 말이 네. 안 되는 거 저는 몰라요, 갑분띠. 제가 봤을 때 지금 상황이 약간 갑분띠 느낌 살짝 네, 약간 안 갑분띠인데 네. 자 우리 정답을 네, 한번 얘기해 볼까요? MC 김방생 씨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갑분띠가 네, 요즘 친구들이 많이 사용하는 말인데 갑자기 분위기 띠용. 띠용. 네. 아 예, 갑자기 분위기 띠용. 여러분들 손자와 그렇죠. 손녀 혹은 네. 조카 네. 뭐 이런 아이들이 이제 네. 이런 얘기를 하면 아는 척을 해주면서 우리 세대 공감을 그렇죠. 하다 나가는 우리 서대문구에 있는 네. 호박골 주민 여러분들 그렇죠. 얘기를 바라면서 그렇죠. 우리 네. 이 문제를 네. 한번 그렇죠. 내본 거죠. 그렇죠. 약간 그렇죠. 응용하자면 그냥 갑분띠 하자마자 응 갑분띠 응 네. 아 응을 붙여줘야 되는 거죠. 응 갑분띠 또 다른 접도로 앙이 앙앙 갑분띠 더욱더 네. 아 근데 갑분싸는 어떤 거예요? 갑자기 분위기 싸. 아 그렇죠. 네, 아 싸해진다. 아, 네, 아 그렇죠. 방금 전에 우리가 방금 경험했던 거. 그렇죠. 그렇죠. 갑자기 네. 분위기 그렇습니다. 싸. 저희가 계속 네. 경험하고 있었는데. 전 오른손이 다들 없으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네. 아무도 안 들어. 내려가고 싶었어요. 사실. 아 그럴 수 네. 있죠. 그럴 수 있죠. 아무튼 그러면 네. 2부 순서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까요? 네. 네 이번 2부 순서는요. 여러분들의 사. 2분. 아 예. 아무튼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6월 달에도 마을 라디오라는 마리스 네. 라디오를 진행을 할 텐데요. 네. 지역 주민들에게 이제 많은 참여를 부탁드려요. 항상 그렇습니다. 사연은 기가 막히게 많이 넣어주세요. 맞아요. 항상 매주 한 100개 정도는 항상 오는데 네. 저희가 이제 한 다음 주부터 여기에 이제 설치를 할 예정이죠. 우리 그렇죠. 어떤 걸 설치하죠? 작년에는 캡틴 네. 미니언즈. 아 네. 캡틴 미니언즈. 그 네. 전년도에는 미니언즈 네. 이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사진도 찍으시고 거기도 막 투표도 하시고 막 이런 사연도 보내주고 선물 또 저희가 보내드리고 막 이래가지고 네. 아, 많은 참여가 있었는데 올해도 한번 기대를 해보고 네. 또 저희가 동네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세대 공감을 할 수 있는 시간도 갖기도 하고 네네. 또 우리가 또 노래도 불러드리면서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 갑자기. 사실 네. 저희에게 자부심이 하나 있다 그러면 저희가 이걸 짓진 않았지만 저희가 마을 라디오를 여기서 하면서 화장실이 저렇게 변화되었고 돔이 여기가 생겼고 그렇죠. 여기에 이제 팔각정이 두 개가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믿지 않으시겠지만 저희 때문은 아닌 건 확실한데 네. 저희가 여기서 하면서 변화되지 않았을 저희가 어느 정도 네. 이바지한 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저희가 그럼요. 또 이게 뭐 자부심이 있다면 또 너 하나 마을 축제 이거 또 자부심 있죠 우리 그렇죠, 어마어마한 축제죠. 아 우리 그 어르신들과 아이들까지 이르러서 이제 그렇죠. 모든 전 세대가 통합하고 그렇죠. 모든 아이들이 모이는 네. 그 순간까지 그렇죠. 그렇죠. 네. 아 참 여러 가지로 아무튼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6월에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광고 저희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함께하며 도움을 주시는 저희 서울 홍성교회 서대문구청 네. 홍은일동 주민센터 서울시청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감사드리고요. 내년엔 저희 마리스 라디오 맛있는 걸로 선물로 응원으로 후원해주시는 분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예, 다음 달 다음 네. 달부터 시작하니까요. 그렇죠, 혹시 그렇죠. 지역에 뭐 세분 당구장 아저씨께서 세분 당구장 뭐 이용권을 주신다거나 세분 당구장께서 당구 무료 이용권 시간을 그렇죠. 주신다든지 사실 저희가 네. 좀 친해요 세분 당구장 사장님.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예, 네. 여러 가지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나아가는 라디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짧은 글귀 감동적으로 우리 너무 네. 감동적으로 네. 읽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MC 스미망생 씨하고 공진아 씨께서 약간 높으신 분 컨셉 너무 감동적으로 네. 감동적으로 예, 예, 읽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BGM 나와주세요. 제목 여전히 아름답다.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의 불행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것. 아직도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의 불행을 멈추기 위해 행동하는 것. 아직도 이 세상이 살아있다는 증거. 김은주 작가의 달팽이 안의 달이라는 책에 실린 짧은 글입니다. 부분 꺼주시겠어요? 네. 약간, 아, 네. 네, 살짝 높으신 네. 분. 요거 하려고 오늘 라디오 한 거예요. 그렇죠. 요거 하려고 한 건데. 요거 하려고 앞에 거 열심히 해봤고요. 네, 열심히, 네. 대본 리딩을 하나도 안 하고 그렇죠, 와가지고 그렇죠. 뭔 내용인지 하나도 네. 모르겠어요, 사실 앞에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세 명 중에 한 명이 난독증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죠. 대본만 보면 갑자기 말을 더듬는 친구 한 명이 있는데 오늘은 근데 잘했어요, 그렇죠? 너무 잘한 거 같아요. 오늘 잘했어요. 아무튼 네. 우리 라디오 계속해서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오늘의 마리스 라디오는 아무튼 소확행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했는데요. 네. 방금 읽은 짧은 글의 이제 이야기 같이 타인을 위해 마음을 쓰고 행동하는 것으로 작은 행복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MC 스미망생 씨에게는 저의 불행을 멈추기 위해서 어떤 일을 또 하실 준비신가요? 지금 이 라디오를 끝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너무 행복하다. 네,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조금이라도 스트레스가 풀렸나요? 네, 팟캐스트와 유튜브, 페이스북에 마리스 라디오 검색하시면 다시 들어보실 수 있으십니다. 네, 올해에도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다면 더욱더 신나고 보다 더 강하고 보다 더 재밌는 것으로 청소년들이 이곳에 모일 때까지 우리 동네가 하나 될 그때까지 즐거움이 넘칠 때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마리스 라디오가 되겠습니다. 마이 리틀 스테이지 마리스 라디오!